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에 비켜라 오늘 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